HUBS. 홉스 로컬 사무소.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상생활 속 우리가 몰랐던 법들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함께 소개하고 상담해드리는 HBS의 로컬 사무소입니다. 여기 로컬 사무소에서는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사연을 말씀해주시면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 저 박선민 아나운서가 상담해드려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방금 오늘의 로컬이 한 통 들어왔는데요. 머리하러 갔다가 생긴 궁금증이라는 제목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로컬 사무소의 여덟 번째 카테고리, 바로 해외여행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 로컬, 지금 들으러 가실까요? 사연에 앞서 제목에 있는 머리 손질이 눈에 띄는데요. 제목에 맞게 저희 사무소는 오늘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다룹니다. 사람의 신체 일부를 직접 만지는 일이다 보니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듣다 보면 이 정도까지였다고? 하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덟 번째 로컬 같이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활 열심히 즐기고 있는 1학년 학생이에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친구들이랑 노천극장에서 점심도 같이 먹으며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답니다. 특히 거기서 들리는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한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 학교를 더욱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제 TMI가 너무 길었죠? 이제 제가 가진 호기심을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한때 본가에 한 달 넘게 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머리가 길어서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미용실을 가려고 찾아보고 있었어요. 미용실은 여러 군데가 있던데 가격대가 제가 올라온 지역과 비교해보니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싼 곳을 찾았는데 싼 곳은 이발소만 검색됐어요.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발소와 미용실의 차이는 뭘까? 둘 다 머리를 손질해주는 곳 같은데 뭐가 다른 걸까? 예전부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미용실을 간다고 하지 이발소에 가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이발소는 뭔가 옛날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저희 할아버지 세대나 아저씨들이 가는 그런 곳 말이에요. 그에 반해 미용실은 이미지가 좀 신선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여기 로컬 사무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찾으면서 든 고민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에 사연을 적어보네요. 제 궁금증 해결해 주실 거죠? 사연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 잊을만하면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항상 생각은 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용실과 이발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미용실은 미용사가, 이발소는 이용사만이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도 다르듯 하는 일도 조금씩 다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서 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사의 역할은 머리 피부 손질,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 감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미용사는 기본적인 머리 피부 손질에 더해 파마, 머리카락 모양 내기,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 손질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선 이용사와 미용사 모두 자격증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범위가 살짝 다른데요. 이용사는 수염이나 머리를 깎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직업이고, 미용사는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반 미용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즉, 이용사는 보다 머리를 커트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고, 미용사는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연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두 자격증 모두 커트 평가가 존재하는데, 이용사 자격 시험에서 커트 평가 기준이 더욱 세부적이래요. 실기 시험에서도 이용사는 가위, 빗, 바리깡과 같은 기구들을 이용하여 머리를 커트하는 시험을 치르지만, 반면에 미용사는 단순히 일반 헤어 커트용 가위로만 커트 시험을 치른답니다. 또한 면도날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손님에게 면도를 하는 서비스도 오직 이용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머리 손질의 다양한 기준도 미용사보다는 이용사가 더 깐깐하다고 하네요. 오늘의 로컬 사연, 미용업과 관련된 법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공중위생보건법이었습니다. 사연자님과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한 건 완료했습니다. 오늘 로컬 사무소에서는 머리 손질과 관련된 제도인 공중위생보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연자님의 생각처럼 이발소가 아무래도 옛날에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발소가 재조명되면서 이발소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발소 자격증 응시 인원도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 미용실에서 혹은 이발소에서 머리를 손질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로컬 사무소 8번째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된 궁금했던 이야기들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가 상담해드립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선민 아나운서였고요.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아, 잊지 마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는 매주 화요일만 오픈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길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 HUBS